완전이죠. 널 보면 나도 좀 뻔뻔해져. 위험한 척 날 달래고 나서 반복되는 거짓말에 가슴이 아파도 아무리 버텨도 견딜 수가 없어. 너 잡지 못해 사랑이 이것밖에 못해. 너는 잡지 못해 달라지길 원해. 사랑한단 말을 원해. 끝이 없이 되길 바래. 아무리 버텨도 오케이.